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즈음에서 미얀마 연맹연대성 발전당 조항연의 위원인 양권지역연의 비서, 미얀마 미트 타르모 출판사 총사장, 타이 주체수상연구조직 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